HUBS 홉사이트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지금은 하루의 소식들을 홉스의 시각으로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홉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십, 수백 가지의 사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홉스 브리핑에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한 여성이 교제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아 양국이 교역 확대를 넘어 미래 핵심 산업까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한호주 협력에 대한 양국의 협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지난 1일 교제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경 전북자치도 군산시 인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을 질러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을 폭행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와 B씨는 2019년부터 5년간 교제한 사이로 A씨는 B씨와 교제하는 동안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경찰 등에 전술했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B씨에게 얼굴 등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B씨가 잠에 들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집 밖에서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불이 꺼졌다면 본인이 직접 살해했을 것이란 취지로 수사관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A씨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근거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양국은 이를 기념하여 한국과 호주는 교역 확대를 넘어 인공지능, 탄소중립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호안경제협력위원회와 함께 호주 퍼스에서 제45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서에서 양측은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G7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통한 양국의 글로벌 정책 영향력 확대, 세계 경제 안정화 기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양국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과 호주가 탄소 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핵심 광물, AI 및 스타트업, 방위산업, 전통산업, 녹색 전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포스트코 홀딩스 김준영 총괄은 한국과 호주의 전통적인 교역 분야인 핵심 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최근 양국 간 확대된 방위산업 협력을 바탕으로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전략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오늘 3일 매들린 킹 호주 자원장관을 초청한 광물 라운드 테이블과 돈 페럴 호주 통상관광장관을 초청한 통상 라이브 테이블이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상호 비즈니스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신규 협력 분야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3일 홉사이트에선 사회면과 세계면에서 사건을 각각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도 홉사이트는 유익하고 중요한 사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오늘의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전해드릴 오늘의 상식은 펭귄 효과입니다. 물건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가 다른 사람들이 구매하기 시작하면 자신도 이에 영향을 받아 덩달아 구매하게 되는 소비 행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사면 이에 동조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심리를 가리킵니다. 펭귄 효과는 펭귄의 습성에서 유래됐습니다. 펭귄들은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지만 바다 표범과 같은 천적들이 두려워 잠시 주저합니다. 그러던 중 한 마리가 먼저 바다로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들도 그 첫 번째 펭귄을 따라 바다로 뛰어드는데 이를 빗대어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한편 바다에 뛰어드는 첫 번째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데 이는 위험한 상황에서 먼저 용기를 내 주변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서구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상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예령, 아나운서 강태영, 그리고 엔지니어 윤세연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